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.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. 디마스크,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가 카. 나는 수리아 시정운동 기념일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. 시정운동 후 지난 46년간 귀국 정부와 인민은 하피즈 알 아사드가 카와 당신의 올바른 용도 밑에 나라의 자치권을 수호하고 번영하는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. 나는 이 기회에 수리아랍인민의 정의의 위협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재확인하면서 당신이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합니다. 조선노동당 위원장,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,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. 주최 배고 2016년 11월 16일 평양.